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나이지리아 독립 56돌세에 즈음하여 이를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대통령이며 무력 총사령관인 무함마두 부하리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나라의 사회적 안정과 단합을 공고히 하고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그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추구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